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아프리카 아랍 라틴아메리카국 국장 허용복과 그 일행이 최근 앙골라 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. 방문 기간 허용복 국장은 앙골라 대외관계상 대리인 대외관계송 국무비서와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인 대외관계비서를 의례 방문하고 대외관계송 아시아 및 오세안주 국장과 다무관계국장을 각각 만나 담화를 진행했습니다. 방문 기간 두 나라 사이에 여러 급의 대표단 내방을 활성화하고 보건, 건설, 정보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하며 국제무대에서 지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.